만수대 온덕의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조선민주여성동맹 제6차 대회 참가자들이 14일 꽃바구니를 진정했습니다.